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의 이로와 왕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의 전가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든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알리고 욕바로 보내라. 세상에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균형이란 말이 영어로는 밸런스가 되는, 라틴어로는 빌란스, 비슷하죠. 빌란스라는 말인데 이는 저울에 사용하는 두 접시를 의미합니다. 저울 양쪽에 달린 두 개의 접시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태, 이게 균형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신체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균형을 잘 맞게 지어야 집이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튼튼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이 한쪽이 더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양극화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진보와 보수 양쪽이 균형 있게 나아가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의 인격도 하나밖에 모르는 외골수, 꽉막 켜서는 안 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소통하며 이쪽 저쪽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이 되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토미 테라 목사님이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균형 잡힌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 마르다가 불만이 터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명하여, 마르다를 명하여,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균형 있는 신앙이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 동시에 이 마르다처럼 봉사도 잘하고 또한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이 신앙,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속에 정말 무엇이 참 신앙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 대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안 빠져요.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참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인간관계나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균형 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삶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유창하자라면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삶의 힘든 속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넬료의 신앙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내 신앙이 한쪽에 기울지는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고넬료 같은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시면, 자, 1절 말씀 우리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고넬료가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또한 집에 그의 임의로 부리는 종들도 많이 거느린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 피지배국인 유대인의 종교를 믿고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고넬료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그의 신앙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나가주십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그 신앙의 한 단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 보면 내가 좀 배웠다, 좀 지식이 있다, 내가 좀 가졌다, 좀 권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겸손하였습니다. 쥐도 있고 권세도 있고 참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가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지는 않았지만 안식일마다 대당에 나가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도 열심히 하였고, 또한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쁜 세상 가운데서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선행이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내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정말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고넬료의 신앙이 참되게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그의 삶이나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경건과 기도와 구제와 선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절 보십시오. 사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구절을 잘못 읽었습니까? 사절 없잖아요. 앞전부터 사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는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었다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도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헌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 들으시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데 어떤 예배?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때 그냥 아무렇게 정성 없이 드려서는 안 돼요. 아,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말을 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주문 부원하는 기도. 기도하는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정력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이제 이루어주실까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중요한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구제도 마찬가지, 선행도 마찬가지. 구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내 구제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한 가운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해주고 무슨 선을 베풀고는 뭐 생생내고 그냥 뭐 큰 일을 한 것처럼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나 구제나 선행이 외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십시오.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험담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헌신을 하더라도 주께서 열납하시는 받으시는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경건과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께도 옳다 인정받았지만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고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프로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와 관계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일 먼저 검증되어야 할 곳이 됩니까?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족들에게 참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비난받고 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일단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족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으면 내 가정 하나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찌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가? 어느 도단인 거죠. 내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뭡니까? 자신만 경건하게 자신만 그렇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아시다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까지도 유심히 살피며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하십니까? 내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렵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내가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도 고넬료 혼자서가 아니에요. 보시면 그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집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임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저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그 자세를 보시면 이 고넬료는 그 당시 최고의 지역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요 아주 연약한 비천한 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전합니다. 잘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포함 여기 앉은 모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는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정말 존경하며 리스펙트하십니까? 또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가끔 신방을 가보면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대강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하면 주의 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보면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아주 차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정말 예배 드리면 하늘문 열린 것처럼 그 말씀이 술술술 나가고 기도를 해도 그냥 막 기도가 나와요.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 오늘 무슨 날이죠? 아버지의 날이에요. Father's Day. 그러니까 옆에 인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님들 오늘 아버지의 날이에요. 오늘 내가 일 마치고 일부 예배인데 목사님 아버지 날이라면요 아버지들이 다 기쁘지 않아요. 요즘 아버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키가 팍 줘가지고 가정에서 왕따당하죠.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냥 왕따당하죠. 아버지 자리에 설 자가 없는데 무슨 해피 파더스 됩니까? 근데 오늘 내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에게 내가 선물 드릴게.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참 어른 불분기에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하고 오늘 하고 싶은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식구들 먹어 살리는 밥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이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끌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는 아니지만 크게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그게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들이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문제들,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신앙의 결핍이에요. 아버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의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시험과 환난과 막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거 다 일까 할지라도 없는 가정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믿음만 있으면, 그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 관계, 자녀 문제, 어떤 세상의 풍파도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들이요,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여 고넬료처럼 온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믿음의 가장들,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주간에 축원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신앙은 가정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들과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뒤에 성령의 시대로 베드로를 청하러 그의 부하와 하인 둘을 욕바에 보냈는데, 그 보시면 이 신하들, 종들도 다 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구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22절 다 찾았습니다. 10장 22절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구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오른쪽 순이 그를 칭찬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지금 고넬료 집에 있는 종입니다. 종들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소개하는데,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온 유대 족속이 칭찬받고 있는,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종들이 자기 주인을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악성으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화하신다. 빨리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끄고 들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핸드폰이라고.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종이 그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하나도 과장하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주인의 성품과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본 그대로 말한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만 아니라 그를 아는 온 유대 족속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인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억압과 침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다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있다. 이만 이 정도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대단한 사람. 같이 우리, 저도 지금 가족들이 나를 참 좋은 아버지로 인정해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들이 제일 좋은 데는 You are number one. 이 큰 제일 좋아하죠. You are for, number one. 네, 인도 월드.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야, 장로님, 권사님, 당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나를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정말 목사답다. 야, 저분은 진짜 훌륭한 장로. 훌륭한 글씨라고 칭찬 받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것입니다. 집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하인 종들에게까지 나가서 로마인들, 나가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고넬료의 경험과 신앙이 가족들이나 친척들, 주변의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 믿습니까? 선한 영향력. 삼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잘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으시면 안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형제들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늘 미워하면서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신앙.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성질이 개떡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신뢰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가정이나 삶은 보면 엉망이야. 만약에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나 혼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주의 영광을 떨어뜨린 것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랑스러워 외치는데 사랑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조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대각성하여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참 믿는 자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존경과 칭송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고넬로 같은 참 근영 잡힌 신앙인들이 있을 때 오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